안녕하세요. 월드투데이 아나운서 백정원입니다. 이각경 아나운서 대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중국을 강타한 제9호 태풍 차놈의 여파로 동부 저장성 일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면서 논밭 침수가 잇따랐고요. 파손된 가옥도 천여 채 이르는데요. 이에 따라 19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도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태풍 차놈은 우리나라에까지 그 여파가 미쳐서 낙과 피해를 입히는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큰 피해를 남기고 차놈은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더 강력한 11호 태풍 낭카가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후반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과수농가를 비롯해 추가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월드투데이 7월 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KBS 1라디오 월드투데이 월드투데이 7월 13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첫 소식 국제뉴스 브리핑으로 출발하죠. 주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고 소식부터 알아보죠.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무전기관들이 인질극을 벌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3일 오전 6시 반쯤에 파리 북부 빌레브 라카하린이라는 그곳에 쇼핑몰이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옷가게에서 무장견 3명이 상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극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인질로 잡혀있던 상점 직원이 7시쯤에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무장강도에게 잡혀있다라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고요. 이게 경찰에 알려지면서 상황이 파악이 됐고 경찰들이 출동을 한 겁니다. 네. 특수기동대가 출동해서 오전 10시 30분 쯤에 가게 안에 있던 18명을 구출해냈는데요. 경찰에서는 애초 강도 목적으로 상점에 들어간 괴한들이 인질을 붙잡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이 쇼핑몰 주변을 완전히 통제하면서 범인들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아직 쇼핑몰 안에 범인들이 남아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는 병영 건물이 붕괴해서 수십 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어제 있었는데요. 러시아 서남부 시베리아 도시인 옴스크의 한 군부대에서 병영 건물 일부가 붕괴하면서 안에 있던 군인들이 묻혔습니다. 뭐 지금까지 23명 숨졌다고 영국의 BBC가 전했는데요.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10일 저녁 옴스크에 있는 242 공수부대 훈련센터 건물 일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군인들이 매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공보실은 사고 당시 건물 안은 337명의 군인이 휴식 중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무너진 건물 안에 40명 정도가 매몰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사고 당국은 사고 후 즉시 수색 구조 작업을 펼쳐서 지금까지 19명 구조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23명은 사망했고요. 5명 아직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생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중상자가 많아서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고 원인은 밝혀졌나요? 일단 당국에서는 뭐 폭발이나 화재가 없었던 것을 미뤄봐서 최근에 진행된 건물 수리 공사 과정에서 부실이 붕괴 원인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국은 수리 공사 과정에서 이 건물 구조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방부 측에서는 천장과 지붕을 수리한 것은 맞지만 구조를 변경한 것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헝가리가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장벽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거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제 유럽에도 장벽이 쳐지고 있습니다. 네. 헝가리 의회가 최근에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유럽 국가인 세르비아의 국경 175km에 높이 4m의 철조망 장벽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세르비아를 통해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이주자, 난민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냉전 해체 세기에 먼저 장벽을 무너뜨렸던 헝가리가 이제는 실제로 장벽을 건설하고 있고 재정적인 장벽도 다시 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에서부터 허용 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드는 재반 비용과 숙박비를 모두 다 난민 신청자에게 물린다고 하는데요. 신청자들은 불법이 드러날 경우에 난민 심사 기간에 바로 체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헝가리는 중동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데 올 들어서 최근까지 내전 중인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아프간산 등지에서 헝가리가 헝가리를 들어온 불법 이주자가 6만 5천 명이고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헝가리뿐 아니라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불법 이민자들을 받기 위한 장벽을 설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의 경계국가인 불가리아, 그리스도 이미 비유럽 국가인 터키 쪽의 국경에 담장을 높이 쌓았는데요. 불가리아는 헝가리 앞서서 작년 7월에 이미 터키와 국경 지역 중에서 33km 구간에 높이 3m 철조망 장벽을 쌓았습니다. 현재 82km 장벽이 추가로 건설되고 있는데요. 터키와 이 전체 국경선 273km 중에서 강으로 연결된 지역을 제외하고 육지 경계선 거의 전체 철조망을 쌓는 셈입니다. 2013년에 1만 1,000명이었던 난민과 불법 이주자 수는 철조망이 설치된 이후에 지난해 6,000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스도 터키와 국경 12km 구간에 철의 장막을 설치했는데요. 철조망이 들여지기 전인 2010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7만 5천여 명의 난민이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왔다고 하네요. 사실 이 난민 문제는 인권 문제잖아요. 그렇죠. 장벽을 친다고 해결될 것 같진 않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단체와 이제 운동가들도 장벽이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유럽연합의 더블린 규약을 보면 난민이 처음으로 입국한 국가에서 난민지위 신청을 해야 되고요. 회원국은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가리아 경우에는요. 국경경찰이 이주자들에게 구타, 고문, 금품, 갈취까지 하고 있어서 불법적으로 강제해서 출국시키는 인권 남용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해당 국가들은 난민과 불법 이주자들이 너무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장벽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헝가리 총리는 전체 유럽에 불법 이주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철조망을 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헝가리 측에서는 헝가리를 거쳐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웨덴 등 다른 안전한 유럽 나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배가 가득 찼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장벽을 설치한다고 해서 난민들이 아예 사라지는 거 아닌데요.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실제로 장벽 건설 이후에 그리스 해상 섬들이 새로운 난민들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스위스 연방검찰이 국제축구연맹의 월드컵 개최지 선정과 관련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스위스 연방검찰이 국제축구연맹 FIFA의 2018년,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과 관련된 이 불법 자금 세탁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위스 검찰은 지난달 중순에 53건의 월드컵 본선 유치전과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로 보이는 자금 세탁 수사를 착수한 이래 28건의 불법 자금 세탁 정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스위스 검찰총장은 자금세탁 신고실에서 통보받은 자금세탁 의심 정황이 81건으로 늘어났다면서 새로 통보받은 28건은 모두가 2018년 그리고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에 대한 수사와 연관이 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새로 드러난 자금세탁 정황은 스위스 은행들의 신고를 통해서 파악이 됐고요. 이로써 FIFA 비리 수사는 수개월간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도 FIFA 관련 수사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스위스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된 것이 미국 쪽에서 이제 공조를 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스위스 검찰은 미국과도 함께 FIFA 고위자 관계자가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 공조수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검찰의 FIFA 비리 수사는 러시아와 카타르가 각각 유치에 성공한 2018년 월드컵 그리고 2022년 월드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다른 FIFA 업무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본선 개최지는 2010년 스위스 취리에서 FIFA 집행위원 22명의 투표로 결정이 됐는데요. 러시아가 2018년, 카타르가 2022년 개최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당시 축구계에서는 투표 결과가 이변이라면서 유권자 매수 등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유엔이 사무실 지정석을 없애서 유엔 직원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일하는 6,600명가량 전체 직원들이 현재 사용하는 지정석을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출근하는 순서대로 아무 자리에 앉으면 되는데요. 도서관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무실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열린 공간 제도를 도입한 건데 이에 따라서 유엔 본부에서 일하는 전체 임직원 가운데 국장 이상의 소수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의 지정석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유엔 직원 사무실을 보면은요. 모두가 지정석인데다가 옆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데 세방침에 따라서 극히 일부 층의 임원들만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의 사무실은 칸막이가 사라지고요. 책상만 한 대 모아서 배열하는 형태로 재배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네. 했는데요. 좀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 뉴욕 맨하튼의 유엔 본부가 있는데요. 예, 그렇죠. 사무실 임대료가 너무 네. 높죠. 그래서 아, 이제 네. 재정을 줄이겠다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돈이 너무 네. 많이 들어서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그 본부 내 상당수 자리는 또 직원들이 출장을 하면서 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열린 공간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좋고 또 비싼 임대료 때문에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본부로 불러들여서 비용을 줄여보자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은 자리를 없애는 것 자체를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우리가 무슨 영업사원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뉴스 속의 세계, 세계 속의 뉴스. 전문가와 함께 국제 뉴스를 심층 분석합니다. KBS 1라디오 월드 투데이.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유로존 정상회의가 타협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그렉시트 우려가 해소됐는데요. 타협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타협안 도출됐습니다. 내용부터 살펴보죠. 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나라의 정상들이 오늘이죠. 그리스가 추가적인 개혁안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유럽재정안정화기구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방안에 합의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만약에 실행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에 3년 동안 최대 860억 유로 정도의 구제금융이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당장 필요한 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120억 유로 정도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타협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네. 상당히 강도 높은 개혁을 그리스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삭감을 하고요. 그리고 노동법을 고쳐서 60대 후반까지 은퇴를 하지 못하고 일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부가가치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도록 하는 그러한 강도 높은 구조 개혁 방안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유로존 국가가 요구한 개혁안은 크게 연금, 노동법, 부가가치세 개혁, 국유재산 매각 등이었는데요. 그리스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가혹한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 합의를 했어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오늘 발표된 내용만을 보면 지난달 말이죠. 그리스 국민들이 거부를 하고 국민투표를 하도록 갔었던 그런 2차 구제금융안의 내용보다도 더 강화된, 보다 더 강도가 높은 이러한 타협안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이러한 방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스의 금융 시스템이 거의 마비되고 있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달 구제금융 협상이 결렬이 되고 나서 그리스 내부에서는 은행에서 대규모로 현금이 인출되기 시작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 정부는 은행들의 문을 닫도록 하고 현금 인출기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뽑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금융 규제 방안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그리스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했고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그리스 국민들은 생필품마저도 사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던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그리스가 이 개혁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요. 그리스 정부 행보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그리스 정부는 이러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강도 높은 자구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한 자구책이 발표될 수 있었던 배경은 그리스 의회가 정부에 전폭적인 협상 권한을 부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치프라스 정권이 이러한 협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만약에 이러한 협상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채권국들로부터 부채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이 타협안을 보면 결과적으로 전혀 부채 탕감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강도 높은 이러한 구조 조정만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타협안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스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고요. 네. 특히 시리자 정권, 현재의 그리스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 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치프라스 총리의 선거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의회 내 세력을 재편하기 위해서 치프라스 총리가 예상보다 빨리 그리스에서 조기 총선을 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것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치프라스 총리 내지는 현재 정권을 맡고 있는 시리자 이 정당이 실각을 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타협안은 도출됐지만 그리스 구제금융이 바로 이뤄지는 건 또 아니라고요. 그리스와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의 개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기진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지금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선 채무국인 그리스에서도 의회에서 이러한 타협안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채권국인 유로존 국가들 역시도 각국 정상들이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의회에서 각각의 나라들이 이러한 타협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거의 반반으로 나누어져서 이러한 타협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을 했었는데요. 특히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그리스에 추가적인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독일이라든가 핀란드 의회에서는 이러한 협상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유로그룹은 3차 구제금융 규모로 최대 86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108조 원가량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돈 어떻게 마련하게 됩니까? 네, 그 앞서 그 서두에서 네. 오늘 통과된 타협안이 제대로 작동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유럽 재정 안정화 기구 ESM이라고 부르는 기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구제금융이 집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유럽 재정 안정화 기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럽판 IMF인 셈입니다. 한마디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IMF의 역할인데요. 유럽연합 내에서는 유럽연합 내에 있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금융이 이루어지도록 주요국들이 돈을 모아서 유럽 재정 안정화 기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통과된 3차 구제금융 협상에서는 구제금융을 실행하는 기구로서 유럽재정안정화기구가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번 사태법을 두고 오랜 라이벌 관계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의 입장이 달랐는데요. 독일의 승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에 한시적 그렉시트로 압박하게 됐는데 이런 독일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독일의 압박에 그리스 정부가 백기를 든 셈이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독일은 원칙적으로 부채 탕감은 없다. 단지 일정 기간 채무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또는 이자율을 낮춰주는 정도의 채무 재조정만을 허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지노선을 구축한 상태였고요. 특히 그러한 가운데서도 국민들의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구제금융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꾸준히 피력을 해왔죠.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강도 높은 이러한 타협안이 그리스에 제시가 되었고 금융 시스템이 망가져가고 있던 그리스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두 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의견을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것은 결국 경제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를 했던 독일과 반면에 유럽연합 출범에 그러한 그 정신을 강조를 하면서 대륙의 단합을 강조했었던 프랑스의 의견이 대립했었던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각국의 개별 승인 절차를 거쳐서 3차 금융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그리스로서는 당장 직면하고 있는 유동성 위기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는 데에도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발표되었던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그리스가 지고 있는 부채 중에서 GDP의 30% 정도의 달하는 원금이 탕감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낙관적인 그리스의 경제 상황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의 경제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발표될 정도로 현재 그리스는 긴축이라든가 또는 재정 축소로 인해서 경제 규모가 계속 줄어드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타협안에서 부채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가 그동안 있었던 구제금융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지 못했는데 과연 그리스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궁극적으로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꾸준히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계, 세계인 이야기. 오늘은 본격적인 삼복 더위를 알리는 초복입니다.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을 묶어서 부르는 말로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이기도 한데요. 복날은 10일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초복과 말복까지는 2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삼복의 유래는 중국 진나라에서 시작됐는데요. 중국의 사기를 보면 진이덕공 2년 이후 신하들에게 고기를 나누어주고 민간에서도 여름에 식욕이 떨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 육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복날 풍습은 인간을 괴롭히는 벌레들을 물리치기 위한 주술 행위로 개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성 안에서 개를 잡아 애군을 막는 날로 여겼다고 하네요. 조선시대에는 삼복이 되면 궁중에서는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더위를 이겨내라는 뜻에서 얼음을 타갈 수 있는 징표를 나눠줬고요. 평범한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여름 과일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어른들은 술과 음식을 마련해 산간계곡으로 들어가 하루를 즐겼는데 해안지방에서는 바닷가 백사장에서 모래찜질을 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날이 더우면 하루에도 여러 번씩 몸을 씻지만 옛날에는 삼복에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복날에 시내나 강에서 목욕을 하면 몸이 여윈다라는 속설 때문이었죠. 복날은 보신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먹는 날이기도 한데요. 과거에는 게를 잡아서 게장국을 만들어 먹거나 닭을 잡아서 연계백숙을 만들어 먹고 팥죽을 쑤어 먹으면 더위를 먹지 않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팥죽을 먹기도 했다는군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계, 세계인 이야기. 오늘은 복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외통신원 연결해서 각국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구 반대편 남미 파라과이로 가보죠. 아순시온의 김성일 통신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파라과이 방문을 끝으로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쳤는데요. 파라과이에서 행보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남미의 에콰도르, 볼리비아, 파라과이 3개국을 순방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볼리비아 방문을 마치고 지난 10일 금요일 오후 3시에 파라과이 카르테스 대통령과 카톨릭 신자들의 환영 속에 마지막 방문국인 파라과이 베티로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파라과이 정부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기간인 7월 10일부터 12일까지를 임시 공휴일로 선포하고 교황 방문을 준비해왔습니다. 공항에서 30분간의 환영 행사를 가졌고 한국에서 사용하던 소울차가 아닌 방탄차 퍼프모빌을 타고 파라과이 대통령 집무실까지 수많은 환영 인파 속에 행진을 펼쳤고 행진 도중에는 잠시 여성 교도소에 들러서 재소자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은 카르테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쉬지 말 것과 폭력, 부정부패, 마약 밀매 등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고 또한 선거 지향적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애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인구가 750만인 나라에서 행사에 모인 인파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현지 반응 네. 뜨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파라과이 방문 이틀째인 11일 오전에는 소아병원을 방문, 이번엔 어린이들을 만났고 또 오후에는 파라과이 최고의 성지인 까쿠페 성당으로 이동해서 미사를 집전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기 위해서 전날부터 까쿠페 성당 광장에는 100만 명이 넘는 카톨릭 신자들이 운집하였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주변국에서 교황을 보기 위해서 10만여 명의 단체 방문객들이 파라과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미사를 통해 전한 메시지에서 삼국 동맹전쟁으로 피폐해진 파라과이를 일으킨 것은 바로 여성들의 힘이었다며 파라과이 여성과 어머니들의 위대함을 높이 칭찬했습니다. 또 토속 인디오 언어인 과라니어로 주기도문을 읽어서 파라과이 신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순시온에서는 어제까지 1,500여 개 사회단체 모임의 대표자들과 만났으며 파라과이 청년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갖고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방문 3일째를 맞이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일요일 오후에도 약 100만 명의 신자가 모인 가운데 아순시온의 최대 뉴가수 공원에서 미사를 집전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교황의 고향 나라인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키치너 대통령도 하루 일찍 파라과이에 입국해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마지막 일정인 2004년 400여 명의 어처구니없는 희생자를 낸 읍과 볼레뉴스 백화점 화재 현장을 찾아 유가족 위로와 소망의 비둘기상을 헌화하려던 행사장에 일부 과격한 신도들의 돌발적인 행사장 난입으로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위협을 느낀 보안 요원들의 요청에 따라 행사가 취소되는 사태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카르테스 대통령과 함께 공항 탑승장에 마련한 환송식에 참석해 파라과이 전통 춤과 음악 그리고 과라니 인디오 합창단의 환송의 노래를 들으면서 대기하고 있던 전용기에 올라 파라과이를 떠났습니다. 네. 올해로 남미 한인 이민 역사가 50주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는 축하 기념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파라과이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가 1965년 남미 한국 이민 첫 발을 내딛은 지 반세기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한국인의 날 행사를 치러오긴 했지만 이민 3세 시대를 맞이하는 이번 50주년은 반세기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어서 남미 각 국가별 한인 사회는 이민 역사를 돌아보는 각종 문화 행사와 축제 등을 준비해왔습니다. 파라과이보다 이민이 6개월이나 늦게 시작한 제아르헨티나 한인 사회는 벌써부터 각종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제파라과이 한인 사회는 그동안 준비해온 50주년 축하 행사가 중지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지난 6월 5일 대한민국 외교부가 파라과이 한인회를 분규단체로 지정했기 때문인데요. 네. 분규단체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한인회를 정상적인 한인사회 대표기관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 정부로부터 5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인회는 물론 동포사회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결정이라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포단체들은 동포 언론을 통해서 이번 외교부의 이런 황당한 결정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런 분규단체로 지정한 배경이 무엇이고 과연 적법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 밝히라고 대사관을 향해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동포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책을 논의하는 등 재파 한인 동포들의 대규모 시위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무쪼록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김성일이었습니다. 네, 파라과이 아순시온의 김성일 통신원이었습니다. 주간의 세계 여행. 형제 나라 터키. 첫 번째 해외여행이자 처음 혼자 떠나는 여행지로 선택한 곳은 터키였다. 200가지가 넘는 케밥에 유럽과 아시아, 이슬람과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를 잇는 역사 깊은 유적지들, 그리고 흑해, 에게해, 지중해를 만날 수 있는 휴양지까지. 음식, 역사, 휴양, 여행에서 중요한 3박자가 전부 갖춰진 터키는 정말 매력적인 곳이었다. 터키를 대표하는 3대 명소 중 한 곳은 파묵칼레다. 이곳은 층층이 계단 형태의 석회층으로 이루어진 작은 언덕이다. 석회질 때문인지 언덕은 하얀색으로 뒤덮였고 언덕 위에서는 온천수가 나오고 있어 연기가 모락모락 되었다. 파묵칼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닐봉투에 자신의 신발과 양발을 벗어 넣어야만 한다. 세계문화유산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 겨울이었기에 신발을 벗어 처음 물속에 발을 담글 때는 발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올라갈수록 온천수의 따뜻한 물이 조금씩 느껴졌고 점차 그곳의 매력에 동화되고 있었다. 마치 갯발에 발을 담그듯 걸을 때마다 사라지는 내 발을 보며 신기해했고, 올라가는 동안 물 흐르는 모습이 너무 예뻐 휴대폰에 영상으로 담기도 했다. 그렇게 20분 정도 언덕 위로 올라가 석양이 지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 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그 석양이 파묵칼레의 석회층 물에 반사되며 장관을 이루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사진으로 남아 볼 수 있었던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니 그저 감탄만 나왔다. 석양의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 내려오는 길, 유명한 맛집 무스타파 할아버지 음식점으로 향했다. 이곳은 터키의 음식뿐만 아니라 라면과 볶음밥 등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어서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맛집으로 통했다. 타국에서 한식을 먹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저녁을 먹다 보니 주인장 무스타파 할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개인기를 보여주셨다. 에난디스. 하나, 둘, 셋. 차이니스? 어떤 디프린? 자포니스? 세계 여러 국가들의 여성들이 프로포즈 받았을 때를 흉내내면서 분위기를 재밌게 만드셨다. 개그맨 뺨치는 할아버지 덕분에 주변 테이블들은 모두 웃음바다가 되었고, 나 역시 식당을 나올 때까지 배꼽을 움켜잡았다. 그렇게 몸과 마음의 허기를 든든하게 채우며 파묵칼레의 하루가 저물어갔다. 숙소에 가서도 파묵칼레의 초현실적인 모습을 잊지 못한 채 카메라에 담긴 사진과 영상들을 보며 잠들었다. 지금까지 밝은 햇살 지중해에서 건너온 김무영이었습니다. 3분간의 세계여행에서는 나만의 특별한 여행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월드투데이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자세한 참여 방법 확인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터키 여행기 2편 에게의 이야기 보내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역사 속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의 이슈를 생각해보고 숨은 의미를 살펴보는 글로벌 평행이론 시간이죠. 서울교대 함규진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초복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복날이 되면 뭐 삼계탕, 보신탕을 비롯한 보양식을 먹는 습관이 있는데요. 특히 보신탕에 대해서는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며칠 전에도 동물학살 복날 반대 캠페인이 서울에서 벌어지기도 했고요. 예, 복날에 보신탕 먹는 게 좀 오래된 습관인가요, 우리? 그걸 말하려면 일단 복날이 왜 복날인지부터 조금 얘기하려고. 예. 예. 일단 이게 복이라는 건 엎드릴 복자를 씁니다. 이제 이게 가을이면은 이제 왕성해질 음기가 여름의 양기에 눌려서 바짝 엎드려 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삼복이 되는 건 하지에서 세 번째 경일을 초복, 네 번째를 중복, 그 입추가 지나고 첫째 경일이 말복으로서 열흘 간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경일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계. 바로 이제 천간 가운데서 기다음이 오는 경이 드는 날이라는 뜻이죠. 이제 경은 오행 중 금에 속하는 걸로서 이제 대체로 이제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죠. 아. 하지만 이제 삼복 때는 더위가 한창이기 때문에 경일이 금의 기운을 몰고 와봤자 그 더위에 눌려서 그 불의 기운에 눌려서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쇠조차 녹아서 흐물흐물해지는 더위니까 사람은 얼마나 덥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더워서 그냥 심신이 다 늘어지는 날이 복날이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오늘 밤은 태풍의 영향으로 좀 선선하지만 예. 열대현상이 나타나면서 복날 더위라는 걸 아주 그냥 실감을 하잖아요. 예. 복날에 보신탕을 먹게 된 이유 있었나요? 그러니까 개고기는 이제 오행으로 따질 때는 금이 됩니다. 성질이. 네. 그래서 화기운에 눌려있는 금의 기운을 살려주려고 이제 금의 성질을 띤 개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뭐 음양 오행 꼭 믿지 않더라도 갈고기는 다른 고기에 비해서 육질이 부드럽고 인체에 흡수가 잘 된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된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병치레를 하고 회복기에 있는 사람, 좀 몸에 좀 음식을 받기 힘든 사람한테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위를 먹고 진을 빠진 사람한테 보양식이 되는 것이 명리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음양오행을 따져서 복날에 개고기를 먹게 된 거면은 중국에서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죠. 사실 그 기원이 이제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네. 기원전 1세기경 한나라의 사마천이 사기를 쓰는데요. 거기 보면 기원전 675년에 진나라 덕공이 복날에 개를 잡아서 더위 먹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런 기록이 있죠. 네. 또 고대 중국인들은 복날이 아닐 때도 개고기를 중요한 음식의 하나로 다뤘는데요. 노인들에게 경로잔치를 베풀 때는 반드시 개고기를 써야 한다. 그런 규정이 예법서에 있습니다. 아마도 개고기가 연하고 소화가 잘 되니까 아마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수 음식에도 개고기가 들어갔고요. 또 개를 잡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개백정이 있었는데 한 고조를 도와 천하를 통일하는 데 공을 세웠던 번쾌가 바로 개백정 출신이라고 하죠. 당나라나 송나라의 번화가에는 개고기를 뭐 종류별 부위별로 이렇게 파는 전문 정육점이 아주 즐비했다 그럽니다. 그렇군요. 예. 하지만 좀 북방 민족은 뭐 몽골족이나 만주족 같은 경우에는 개를 먹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에서 청나라에 이르는 시대에는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개고기가 사라졌고 뭐 남부 지역에서만 좀 일부 먹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여름 보양식으로서의 개고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다만 복날이 아니라 하지날에 주로 먹는다 그럽니다. 광시성이 위린시에서는 하지 때마다 일주일 내내 개를 잡아먹는 개고기 축제 이런 게 열리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개고기 축제가 야만적이라면서 외국의 예. 비난도 받는데요. 그럼 동양권이 아닌 나라에서는 개를 먹는 게 뭐 이해할 수 없는 문화인가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게 프랑스의 골족, 아일랜드의 드루이드 교도들, 뭐 게르만족과 초기 로마인들. 그리고 멕시코의 아지텍인들과 북미 인디언들, 폴리네시아인들, 뭐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종족들이 고대에는 개고기를 뭐 특별히 금기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스위스,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는 아주 최근까지 별미라든가 또는 특효약으로 개고기, 개기름 그런 걸 쓰기도 했어요. 네. 뭐 핫도그 같은 걸 보면 이제 농담으로 과거에 미국 사람도 개고기 많이 먹지 않냐 그러고 했는데 꼭 농담이 아닐 수도 있는 게 20세기 중반까지 거기 개고기가 들어간다는 소문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몇 번 그렇게 확인이 되기도 했다 그럽니다. 네. 네. 그렇지만 서양 민족들한테는 개는 대체로 사냥개 아니면 양치기 개였던 거죠. 그래서 고기를 직접 제공하는 동물이 아니라 다른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의 동반자. 말하자면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 그랬던 네. 셈이죠. 그래서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동반자적인 친구 적인 동물의 고기를 먹는 일은 좀 꺼린다 그렇게 여겨지게 되고 또 중세 이후 애완견 문화가 정착되면서 그런 정서가 더욱 뚜렷해지죠. 동아시아 북방 민족들이 개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이나 중국인들은 농경 민족이죠. 그래서 개의 특별한 수임새라고는 도둑 잡는 일 정도이고 개는 동반자라기보다 가축의 하나로 여겨진 게 윷놀이에도 나타납니다. 네. 예, 도개 걸륜모에서 도는 돼지, 걸은 양, 그리고 개는 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는 농사에 필요한 거고 돼지는 기르기가 까다롭다. 거기에 비해서 개는 쉽게 기르고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가축으로만 여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 입장에서는 개를 먹지 않는 쪽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그렇죠. 여겨졌습니다. 네. 청나라 때 북경을 방문했던 조선 선비들이 개가 죽으면 먹지 않고 묻어주는 걸 보고 오랑캐들은 참 풍속도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네. 지금 전 세계 역사를 보니까 우리만 개를 먹었던 게 아니었어요. 네. 예. 그럼 우리 조상님들 복날 말고도 개를 즐겨 먹었었나요? 네, 고고학적 자료는 삼국시대부터 아마 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고 뭐 기록상으로 보면 고려 때는 확실히 많이들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려 말의 문장가 유교보가 쓴 슬견설에는 개를 때려잡는 장면이 하도 잔인해가지고 앞으로는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조선시대에는 개고기 꼬치구이인 견적과 개고기 장국인 가장이 사대부부터 서민까지 즐겨 먹는 음식이었는데요. 명종 때의 권신인 김한노가 개고기를 특히 좋아해서 견적이나 가장을 맛있게 만들어 바치는 사람한테 높은 벼슬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음식 띠미방, 교합청소, 부인필지 등 조선시대 요리서에도 상당히 다양한 개고기 조리법이 나오고요. 박재가나 정여경 같은 실학자도 개고기를 참 좋아했답니다. 정여경 같은 경우 흑산도 유비되어 있던 형 정약전에게 적어도 5일에 한 번씩은 개를 잡아서 몸보신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하기도 했다고 하죠. 네. 요즘도 이 장례식장에 나오면 의뢰 나오는 육개장도 본래는 개장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장국에서 이제 보신탕이 나온 것인데 이거는 좀 늦게 자리를 잡아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유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질시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1980년대에 보신탕을 혐오식품으로 지정하고 소와 돼지 등과는 달리 개를 도살하고 처리할 때의 기준을 법에 정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보신탕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조 과정이 불결하고 그 식용견을 상당히 잔인하게 취급한다. 그런 점 때문에도 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한 겁니다. 네, 그 잔인한 것도 그렇고요. 예. 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어렵긴 하겠지만 예. 개고기를 먹는 건 그 살아온 우리의 그냥 문화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윤리적 측면에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뭐 또 윤리교육학 교수기도 한데 보자면 이제 윤리는 합리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근데 또 이게 완전히 합리적이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가령 이제 결국 인권이란 건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적용된다. 그러다 보니까 시체한테는 적용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신에 대해서 그것을 매장하고 장례를 지내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데 네. 그 비용을 살아있는 사람한테 돌리는 편이 더 윤리적이 아니겠는가. 합리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모를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아무리 시신을 망정 그 시신을 함부로 취급할 수가 있는가. 그 때문에 만약 함부로 취급하도록 무슨 법으로 강제한다면은 그 굉장히 이제 반발과 고통과 마음의 이제 상처 그런 게 되겠죠. 같은 맥락에서 말하자면 이제 개는 개일 뿐이다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개가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친구다. 말하자면 그 동반자다. 그런데 네. 꼭 우리 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같은 개가 이렇게 좀 학대를 당하고 잡아먹히고 있다 그러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나는 비록 뭐 개를 기르는 쪽은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괴로운 심정을 생각해서 나는 개를 먹지 않겠다. 이러면 상당히 좀 훌륭한 윤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또 동시에. 말씀... 아니, 네. 예,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합리성을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네. 어쨌든 간에 나는 개를 먹고 싶은데 네가 그것을 소나 돼지나 다 먹으면서, 개를 먹는 것을 반대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양면을 다 살려가지고 합리성과 정서를 모두 살려가지고 우리 개와 인간이 서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도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교대 함규진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마이크 부블라의 스웨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백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